밤 하늘을 올려다보며 온 작은 별 하나 꿈을 꿔요. 온 반짝이는 별처럼 눈부신 내일을 향해 달려가죠. 넌 내일에게 찾자 꿈을 찾아 두려움 없이